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6103입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 하면 아마 다우존스 지수를 떠올리실 겁니다. 찰스 다우가 12개 종목으로 이 주가지수를 만들었던 게 1896년이니까 거의 12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미국의 이 다우존스 지수를 본따서 만든 어제부터 새롭게 산정해서 발표하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KTOP 30, KTOP 30 지수인데요. 이 KTOP 30 지수가 어제 6013으로 마감했습니다. 2061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와 비교하면 약 4,000포인트나 높은 숫자입니다. 이 KTOP 30 지수 산정에 들어가는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같은 국내 대표 우량주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다우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미국 경제를 대변해줬던 것처럼 이 KTOP 30 지수, 이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지수라는 거는요, 또 기본적으로 승리한 기업들의 주가일 뿐입니다. 실적이 나쁘거나 망한 기업은 주가지수에서 슬그머니 빠지고 잘 나가는 기업들로 새로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찰스 다우가 다우지수를 처음 산정할 때 편입했던 12개 종목 가운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기업은 GE, 제너럴 일렉트릭 딱 한 종목뿐입니다. 어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 금융안이 타결됐습니다. 일단은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 사이에 합의점은 만들어진 건데요.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남은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죠. 한 청취자께서 변액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돈을 붓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험 설계사가 적립금을 이전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릴게요. 7월 1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독 잘 거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상반기에 거친 증권거래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약 4조 원가량 거칠 것으로 전망돼서 역대 최대 규모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따로 환자를 간호하지 않고 모든 간호 서비스를 병원에서 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6천억 원가량의 돈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비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인력 숫자는 0.2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5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 상반기 해외 직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어서 급증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환율 상승 그리고 해외 직구 증가에 대응한 국내 상품 가격의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9월 자산규모 290조 원의 국내 1위 은행으로 두 은행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자산규모가 290조 원이라는 건 대출해준 돈이 대략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1분기에 세계 상위 8개 스마트폰 제조사가 거둔 영업이익의 92%를 애플이 혼자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샤오미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수익성만 놓고 보면 애플의 독점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5%를 가져갔고 나머지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그리스 이야기 업데이트 좀 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하고 채권단이 결국은 뭔가 좀 합의를 한 것 같긴 한데 좀 합의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지난달 말로 종료가 되었던 2차 구제금융협상안 그리고 얼마 전에 내놓았던 그리스 자체적인 협상안보다도 더 강화된 재정 긴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이 크게 삭감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법정 은퇴 연령이 67세로 높아져서 더 오랫동안 일해야 되게 되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든가 또는 음식점에 대한 부가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그 세율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국방비 지출까지도 포함을 한 재정 지출 축소도 포함이 되었고 특히 500억 유로 정도의 그리스 국영 자산을 향후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그 돈으로 은행을 건전하게 만들거나 또는 국가 산업 경쟁률을 높이는 쪽에 써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국 그러면 그동안 그리스가 이거 하기 싫다고 국민 투표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스가 그럼 진 겁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결과만을 놓고 보면 독일의 강경한 요구에 그리스가 백기를 든 셈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투표까지 거치면서도 지난달 말로 종료되었던 2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구제금융 협상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강화된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고 현금 인출이 제한되고 그리고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 국민들로서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예. 금융시스템이 이렇게 악화되었던 그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심각한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좀 돈줄이 마르니까 좀 급했던 모양이군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국내 은행들의 현금이 고갈되어 가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심화되는 것 가다 보니까 그리스로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그리고 시간도 없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 합의 내용을 보면 독일은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했던 걸 꽤 여러 개를 관철시켰어요. 그런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은 부채 원금의 탕감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발표되었던 IMF의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그리스 경제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전망을 해보더라도 GDP의 30% 정도에 달하는 부채 원금의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의 재정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보고서를 논리적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국내의 자체적인 협상안을 만들 때 의회에 부채 원금 탕감을 얻어낼 테니 이전보다는 더 진전된 이런 재정 긴축안을 우리가 유럽연합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전격적인 이런 협상 권한을 부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강경책을 밀어붙인 독일에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채 원금의 탕감은 이루어내지 못했고 대신에 일정 부분 부채 상환 기간을 늦춰준다라든가 또는 긴 기간 동안 부채를 나누어 갚게 하는 정도의 채무 재조정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전보다도 긴축의 강도라든가 또는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치프라스 총리라든가 그리스의 시리자 집권당으로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그리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법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이제 합의안으로서 유효하다. 이게 이제 독일이나 다른 채권단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가 별로 얻은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간 거면 이게 의회에서 이 합의안을 승인 안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리스 사태는? 그렇죠. 사실 어제 이 구제금융의 타협안이 도출이 되면서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리스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아직도 어려운 절차나 관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5일까지 그리스는 이번에 타협된 이러한 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입법안을 상정하고 이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추후에 예상되는 그리고 필요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의회 동의의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만약에 이러한 개혁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도 자체적으로 의회에 이번 협상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결국은 이번 협상안의 그 통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이 계속적으로 늦추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로부터 그리스 소식 들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입니다. 저는 변액보험에 한 10년쯤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리스 사태가 났을 때에 보험사로부터 채권형 적립금 이전을 권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또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친절한 경제에서 꼭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청취자 남수현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변액보험을 10년째 붙고 계신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변액보험을 채권형으로 적립금 이전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적립금 이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변액보험을 10년째 붙고 계신데 적립금 이전이 뭔지 모르시는 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어 20단짜리 고급 자전거를 사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기어 변속 안 해보신 거랑 비슷합니다. 변액보험은 이게 아주 비싼 보험이거든요. 다른 보험보다 보험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훨씬 많습니다. 매월 내가 내는 돈 중에 10% 정도를 매달 계속 만기 때까지 보험회사가 떼어갑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냐면 보통 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알아서 가져가서 굴리는데 이 변액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이런저런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여러 펀드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변액보험이 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 적립금을 수익은 좀 낮아도 안전한 채권형 펀드들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적립금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형 펀드 가입했다가 시장 안 좋아서 다른 펀드로 옮기려면 펀드 해지하고 해지 수수료 내야죠. 뭐 석 달 안에 해지하면 수익의 절반을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해지가 됩니다. 또 다시 다른 펀드 가입 신청서 써야죠. 이래야 되는데 이 변액보험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해결도 되고 수수료도 없거나 있어봐야 짜장면 한 그릇값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내 돈을 이 펀드 저 펀드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의 핵심 기능이고 사실은 이거 하려고 비싼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이 보통 식당이면 변액보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인 겁니다. 뷔페 식당이 그래서 비싸잖아요. 변액보험도 그래서 비싼 건데 변액보험 가입해놓고 적립금 이전을 안 하시는 건 그냥 두는 건 뷔페 식당 가서 계속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내 돈을 이번 분기에는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고 돈을 잘 벌어줄 것 같은 펀드를 고르시고 바꾸시고 갈아타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액보험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비싼 뷔페 식당 같은 그런 보험인데 우리가 어떤 뷔페 식당에 갈지 고를 때는 첫째,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둘째, 입장료가 안 비싼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고르잖아요.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 가입하실 때도 보험회사 이름만 보고 가입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골라 먹을 수 있는 펀드들이 수익률이 괜찮은 맛있는 펀드들인지 그리고 매달 보험회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지 이 두 가지를 꼭 따져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나는 경제를 잘 몰라서 무슨 펀드가 돈이 될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변액보험은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어 변속 할 줄 모르는데 뭐하러 그 기어 달린 비싼 자전거 사겠어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다니던 미용실이나 헬스클럽, 무슨 병원, 피부관리실 이런 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으면 전주인하고 나하고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 지난 시간에 이걸 영업양수도라고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네네. 이게 예전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손님 떨어질까봐 사장 안 바뀐 척 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업 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제3자 입장에선 사정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상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장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죠. 간판은 플라스틱을 새로 깨끗하게 다시 달아도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예. 새로운 사장이 일단 책임을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책임을 져주시고 네.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종전 사장에게 그 물어달라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샀을 때도 만든 회사가 이렇게 저 회사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이때도 옛날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바뀐 주인이 회사 이름까지 다 바꾸는지 여기에 따라서 애프터 서비스의 의무가 있고 없고 갈립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정도의 회사라면 굉장히 규모가 클 텐데요. 예. 이 경우에 뭐 회사의 어떤 합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가 될 테니 네.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겠거니와 회사가 그 종전의 어떤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봤을 때는 예.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관 그러니까 간판이나 상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저희들이 책임을 권리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예. 이 부분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 상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판 바뀌었네 주인도 바뀌었네 이러면 예전에 받았던 쿠폰이나 무슨 약속이나 이런 건 예전 주인 쫓아가서 항의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간판이 바뀌지 않았다면 방금 예. 설명드린 상법 규정에 따른 영업 양도에 있어서 상호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다. 그래서 종전 사장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사장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들으셨죠. 그래서 네. 그런 취지로 해서 권리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장님은 바뀌셨고 예전에 줬던 할인 쿠폰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난감하죠. 이 경우가. 그런데 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예. 있을 경우에 제가 제 힘으로 자력구제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그냥 권리 행사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멱살 잡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엔 법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데 아주 소액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대개는 소송하면 뭐 기분도 상했으니까 하면 한다. 그런데 네. 이제 소송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이거 도대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치러야 할 비용하고 계산이 안 되는데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썼던 각종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물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식 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이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예. 인지대라든지 송달료와 같은 어떤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높고 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내 친구 변호사한테 내가 이기기만 하면 너한테 돈 많이 주는 걸로 해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소송 비용 산입 규칙이라는 것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가에 이 정도 소송은 변호사 비용을 요 정도만 인정해주겠다. 그 취지에 따라서 이제 소송 비용을 확정 받아가지고요. 그럼 내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치르고 했는데도 결국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기준에만 따라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